참 쉽지 않아서 오늘도 그댈 찾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를 보내요. 내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혼자 울다 웃다 혹시나 내가 그댈 울게 할까봐 오늘도 혼자 그대만 보내요. 그대 맘이 나와 같다면 그대 맘이 날 원한다면 나를 바라봐줘요. 그대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나를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대만 웃을 수 있다면 내 걱정은 말아요. 나 혼자 파하는 그 일은 좀 쉬워요. 그대가 서 있는 그곳에 그대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서 있을 텐데 그대만 기다리는 가슴 아린 나는 바다보다 먼 그 길 끝에 다시 만날 그날이 온다면 나의 손을 잡아요. 그대와 함께 하면 그 길은 좀 쉬워요.